줄기 바람이 가슴에 스치면 잠재운 옛사랑 다시 생각나 잊으려 이제는 희미한 추억인 것을 다시는 부르지 않으리 미련만 남겨준 사람 이제 다시 하지 이제는 희미한 추억인 것을 다시는 부르지 않으리 미련만 남겨준 사람 이제 다시는